미련한 내 이마 기약 없이 하얀 밤 어찌나 여든지 몰래 붙잡아보는 바람 속 그대 향기 며칠이 지났는지 몇 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도발해서 사랑은 했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가슴을 두드립니다. 하얀 밤 그대 비추네 내 몸 야위도록 못해서 한숨이라도 살며시 잡아놓고 불러낸 그대 모습 며칠이 지났는지 몇 번을 말했는지 기억도 다발해서 사랑은 했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가슴을 두드립니다. 하얀 밤 그대 내 사랑이 서러워 비라도 흘려 이 맘 전해지길 아 그대 비추네 내 몸 야위도록 이 밤